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오스트랄리아의 극심한 인권유린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 2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최근 한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를 통해서 오스트랄리아가 자국 내에서 어린이 테러 혐의자들에게 가혹한 처벌 제도를 적용하고 최루탄으로 질식시키는 끔찍한 방법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파푸아뉴기니아의 마누스 섬과 나우루에 설치한 피난민 수용소들에서 피난민들과 피난 요청자들을 가혹하게 모욕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보고서는 오스트랄리아가 저들의 인권유린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약속한 대로 피난민 수용소들을 철폐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였다. 오스트랄리아의 인권유린 행위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오슈뱅쯤 수용소에서 감행한 히틀러 효용리들의 만행을 모색해 하는 현대판 반인륜 범죄 행위로서 인권을 귀중히 여기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인민들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오스트랄리아는 저들의 인권유린 행위를 억지로 감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비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수용소 실태를 전 세계 앞에 스스로 공개하며 책임 있는 자들을 법정에 내세워야 한다. 오스트랄리아가 제처지도 모르고 국제인권 무대에서 다른 나라들의 인권 문제를 걸고 들면서 제재와 압력을 떠드는 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다. 심각한 인권유린국인 오스트랄리아와 같은 나라가 유엔인권리사회 성원국으로 되려고 하는 것은 국제인권협약들에 대한 모독이고 유엔의 이름을 더럽히는 수치스러운 행동이다. 오스트랄리아는 마땅히 남의 인권 문제를 논하고 훈시질하기 전에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참혹한 인권유린 행위부터 당장 중지해야 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